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760페이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과 딸 셋이었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다같이 그들이 자리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에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욥되게 하실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마다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가정입니다. 가정 행복이 최고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일단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며 가정 생활이 행복해. 그럼 우리 인생 전체가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자녀의 행복만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사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 부모에게는 자녀가 전부예요. 가하 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는 거죠. 잠언 17장 1절에도 동일한 말, 마른 떡 한 조각을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아니라. 그만큼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저런 경우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미국 와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어요. 집도 어리어리하게 궁궐 같은 집에 살아요. 잘 사는데 그 가정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 자녀들 때문에 늘 근심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이민 가정들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위기가 뭡니까?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가정들이 막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니죠, 사실. 돈이나 재물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지만 가정의 행복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자지. 그러면 이 소중한 가정과 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욥의 가정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고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욥의 가정처럼 경건하며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하십시오. 본문 1절에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 그 소유 그 재산 목록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그의 소유가 양이 7천, 약대가 5천, 소가 500개, 암나귀가 500, 또 집에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인가 지난 계속 짐작이 안 가죠? 제가 요즘 시세로 이걸 환산하면 아마 수억 대를 가진 자산가였어요. 억대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복도 있어요. 자녀도 많은데 아들이 일곱, 딸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족이에요. 우리 집이 10남매, 9남매, 9남매. 우리 가족보다 더 많아요. 자, 근데 부자이면서도 잘 살면서도 온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근데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욥 자신만 아니라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실. 어느 정도로 그렇게 사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탄이 욥이나 그의 가정을 보고 시기할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합시다. 8절. 1장 8절. 자, 다 같이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누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욥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셨다면 더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욥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욥기 31장에 보면 욥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31장 1절 한번 찾아보죠. 자, 31장을 다 펴놓으시고 그 내용이 욥의 삶의 이력서입니다. 31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누가 선량을 세운다니 어찌 천인에게 주목하라.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하는데 그 다음 이 밑에 구절 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엄난한 일이니 멸망하도록 사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욥이 성적으로 성결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딴 여자에게 눈짓하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정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한 여인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왜 붕괴됩니까? 왜 이혼이 납니까? 왜요? 성격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가정들. 여러분 성적으로만 성결한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31장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원하느라. 다시 말하면 남을 속이지 않냐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 그 많은 부와 재물을 모은 것도 제가 볼 때는요 사기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불의로 모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가 부자 된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31장 7절에 보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겠느냐? 내 걸음을 다 쇠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살피지 않고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껏 죄를 짓잖아요. 16절 이하에 보면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을 간추려 보면 가부와 고아들을 돌봐주고 빈궁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도 되어주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뭐 계속해서 나와요. 정말 이를 보면 욥은 자기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산 자가 아니라 자기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산 자가 아니라 주변의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그들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실 뿐 아니라 축복하신 것.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해서 그냥 복을 그냥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복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살아가는 것은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의 가정 또한 부를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행복한 가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좀 우유하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보면 부자들 중에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참 보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하늘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도 어렵다. 이 말은 뭡니까? 부자면 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부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좋은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기 쉽고 죄악길에 빠지기 쉽고 도색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다 그걸 빠집니다. 욥과 같이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땅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잘 믿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경건한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여 간에 축원 합니다. 어떤 부자? 그냥 졸부자가 아니고 경건한 부자. 부유할 때도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여 간에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행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가정의 제단을 늘 쌓은 것을 봅니다. 욥이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세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 주의 깊게 보십시오. 지금 욥이 자녀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보면 요 속에 욥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참 위대한 것은 자신만 의롭고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온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힘쓰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정의 제단을 쌓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본을 보여주며 살았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내 혼자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하고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잘 믿도록 가르치게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바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욥이 자녀들을 위하면서 늘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면 혹시 내 아들들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유, 자녀들 아프면 어떡해, 건강 걱정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 공부 못하면 어떡해, 출세 걱정한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돈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을까. 믿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오늘 솔직하게 오늘 우리 자녀에 대한 바람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 자녀들이 소중하잖아요. 자녀들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대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정성을 쏟아서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올리는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높은 지위를 얻는 것입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뭡니까? 미도, 부도, 권력도, 영화도 다 지나가나면 쇠하고 헛된 것이.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뭔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걸 일찍 깨우쳐줘야 돼요. 잘 사먹으면 합니까? 또 평신이 얻어먹는 합니까? 권력을 차오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자녀에게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욥처럼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지 않을까, 이것을 늘 근심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걸침이 두 가지 걸침이죠. 찾아봅시다. 동양. 아버지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들 어떡하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나가겠습니다. 시작. 8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거 두 가지 근심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것이 뭡니까? 세상 근심.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달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면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의 생각이요, 그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드리지만, 예배 드림을 통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한 주일만 아니라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만 잘 들어도 신앙을 잃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 예배 하나만 잘 들어도 가능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하나만 잘 들어도 우리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침체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앙의 신체로. 한번 심어보실래요? 한 달 동안 한번 예배 안 빠져, 주일날 예배 빠져 보십시오. 여러분, 신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생명 걸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돼요? 죽는 경우가 아니면 절대 예배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게 생명 걸어야 돼요. 신앙의 성패가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예배. 저는 예배 빠지는 성도들을 믿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예배에 게을리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여서 기회이실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시면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힘쓰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늘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확인하세요. 요번 자녀 명수대로 그들 위해서 재단을 잡아요. 그러니까 열 자녀잖아요. 그 자녀 명수대로 같이 그냥 함께 드리면 되는데 자녀들 하나하나 따라서 재단을 쌓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점검하세요. 야, 너 공부했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런 걸 확인하더라도 야, 너 오늘 교회 갔니? 너 주일 성수했어? 오늘 예배 들었어? 야,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전화하면 야, 너 건강했니? 건강하니? 잘 지내? 공부 잘해? 이런 것만 묻지 마시고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세요. 아멘? 신앙의 상태를 물어봐야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비 자녀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마다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죠. 제사를 들 때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마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자녀 아무개 첫째 아들 딱 불러놓고 제단 쌓으면서 그냥 드리겠어요? 아마 자녀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도 되셨을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눈물의 자식은 그게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롤프 갈무기 지역 베스트셀러 중에 하루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 저자는 3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자녀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은 아이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축복의 말을 들은 자녀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전달하는 축복 사역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자녀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제가 3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부모로서 갈수록 절감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자들이 원하는 대로 뭐 해줄 수도 없지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어느 부모처럼 뭐 참 돈이 많아서 해전에 척척척 해주고 뭐 자동차 한 대 탁탁 사주고 하는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얼마나 참 부모로서 참 황당해. 또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했지만 내가 지식도 한계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또 많은 걸 배웁니까? 그러면 내가 좀 많이 알면 자녀들이 뭐 어떻게 어느 곳은 아빠 좀 뭐 도와주고 가겠는데 숙제도 제가 애들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또 이 미국의 학교 시스템이 매일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교육 시스템도 모르고 부모가 한국에 학교 가도 뭐 해야 될지도 몰라. 이 부모가 참 미국에서 참 키우는 자녀들 부모님들 제 심정 아시죠? 이런 걸 다 겪잖아요. 부모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한번 컴플레인도 못해. 교육에도 한계가 있어. 인맥이나 백이 있으면 오늘 요즘 대학교 졸업해도 직장을 잘 못 받잖아요. 백이라도 있으면 한번 전화 타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면 노래를 했는데 너 저 이렇게 힘이라도 쓰겠는데 백도 없어. 목사로서 유일하게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기도는 돈 안 되니까 한낱으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보다 더 확실한 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으로 기도하니까. 아멘. 저는 그거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일생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기도하면서 살도록 해주면 절대로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못되면 제한테 오십시오. I guarantee. 여러분, 자녀들이 캠퍼스 생활이나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학생들 참 많잖아요, 요즘.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정말 그럴 때 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줬다면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또 세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공격할 때 그들 앞에서 변호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어렵고 정직하게 살려가려면 무슨 힘으로 그걸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얻어진 믿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마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가르쳤을 것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도만 했겠습니까? 예배만 드렸겠습니까? 시시때로 자녀를 불러 모아서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쳤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신앙교육을. 자, 신명기 6장 6절 찾아주세요. 쉐마인데, 신명기 6장 6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6장 6절 말씀 다 찾으세요. 자, 다 가르치십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말씀의 귀중성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미국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고 항상 말씀을 보고 기억하도록 하라. 그래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주고, 문설주와 박간문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하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보고 기억하라.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보고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보면 이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는 각 문패마다 교회 이름을 문패로 붙이지만, 보통 집에 가면 그 집에 벽에 성구입자가 걸려있고, 성구 달력이 있고, 이름은 예수 믿는 집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붙어있는 집, 십자가 있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에는요, 부엌에 가도 말씀이 붙어있고, 화장실에 다 앉아도 그 앞에 말씀이 붙어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어떤 사람 천장에 붙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화장실에 말씀 성구 붙은 거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장식용이 아니에요.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을 기억해 하고 우리 가정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는 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거 집을 사서 보니까 뭐 공간이 비니까 그냥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10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마음에 아예 새기도록, 아예 이미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있는 한 결코 곁길로 가거나 죄의 길로 빠지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그를 지켜주면, 말씀이 악한 길로 가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할 때 언뜻 말씀을 기억하는 것. 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막아줍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일일이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할 수도 없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리 크면요 잔소리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듣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훈계하며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믿으시면 안 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야로도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도 성경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 말씀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뭔가 매일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휴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주간 이번 주간 큐티 묵상 말씀 본문이 나가요.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교회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그날 그날 본문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시도록 내주는 거예요. 뭐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묵상하면 되니까. 여러분 매일 묵상, 이 큐티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가정성경 통신 공부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한 장씩 일주일에 일곱 장씩 정독하면서 그것도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공부예요. 그냥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렇게 해가면 이게 내 마음에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오래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부터 해서 지금 성경 오독했어요. 오독. 계속 하신 분들은요 아마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쌓여있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라든지 책별 성공본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해도 웬만한 성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알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시고 알아야.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킬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기억하니 축원합니다.